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정오의 만나요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정우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목요일까지 이렇게 훌쩍 왔습니다. 아, 가장 편한 또 목요일이기도 하지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주일이 되고요. 아, 이제 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코쿠스의 이미영 실장님 모시고요. 여러분들의 유학과 유학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 상담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한 몇 주 뵈니까 좀 많이 친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만나면 좋은 사람인데요. 네, 머리 스타일이 파격적으로 바뀌셨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이미영 실장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시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 간호학에 대해서 또 안전 정복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오늘은 뭐 정보통신,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또 네네네. 말씀 나눠볼 건데요. 네네. 아, 정말 이 분야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컴퓨터는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뭐 전공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네. 네. 그 IT 분야가 계속 이제 발전해가면서 IT 직종이 당연히 유망 직종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IT학과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IT학과에 맞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인기 있는 전공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IT학과를 비롯해서 좀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전공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 한 간호학이라든가 의대치대 약대 그리고 이제 특수전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호텔 경영이라든가 요리학과 등 취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특수전공들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4년, 3년에서 5년 과정을 공부하고 네. 나서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굉장히 힘이 네. 들죠. 네네네. 네. 그래서 취직과 바로 연결이 되는 과목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거는 사담이기는 합니다만 좀 가끔 가다가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7, 8년 전에 상담을 할 때랑 지금이랑은 너무나도 상담 형태가 틀려지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좀 상담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인문학 쪽에서 역사라든가 역사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언어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을 표현을 할 때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옛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취업의 그 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요즘에 좀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그 오클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 배첼러 오브 아츠가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인류학 그다음에 뭐 언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는데 그런 인문학과 계열이 학생들이 정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모자르고 이런 취업과 관계된 그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몰려있고 좀 많이 슬픕니다. 네. 네. 참 그 듣고 보니 참 그러네요. 네. 네.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이지만 네. 정말 그 취업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잘 그렇죠. 선택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굳은 정확한 굳은 결심이라든가 네. 학생의 정말 뚜렷한 사고관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네. 참 네네. 그렇게 선택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IT 학과의 그 전공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네. IT 학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보안학과 등이 있고요. 각 학과마다 이제 주력으로 배우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메이저들이 이제 그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공통적인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서버, 네트워크는 보통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나눠져 있군요. 네네네. 그럼 취업 전망이나 저번 주 얘기하셨던 뭐 장기 부족군, 직업군에도 이 IT 학과가 포함되어 네.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에서도 그 IT 직종이 매년 우수한 인력이 호주나 다른 나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또 우리 그 또 유학생들이라든가 저희가 이민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좀 장점으로 그래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고요. 취업이 용이하고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만한 학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간호학과 마찬가지로 IT 학과도 예, 장기 네. 부족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예, 아무래도 IT 시장이 굉장히 좀 큰 나라라든가 산업이 많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기술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회사도.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큰 대기업들이 뉴질랜드 자체 회사가 아니라 호주에서 건너온 브랜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키위뱅크만 뉴질랜드 뱅크라고 좀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또 뉴질랜드의 자체 회사가 또 없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도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뉴질랜드에서 운영을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호주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호주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참 좀 또 가슴 아픈 네. 또 뉴질랜드 현실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참 호주에 비해서 참 작은 나라잖아요, 뉴질랜드가. 네. 그렇긴 한데 참 좋은 나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뉴질랜드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나라죠. 네네네. 아 오클랜드에서 가장 명성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와 뭐 취업 전망이 좋은 AUT 대학교. IT 학과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네. 먼저 오클랜드 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일단 그 오클랜드 대학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컴퓨터 과정이 어느 학업 레벨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과정은 1년부터 3년까지 서티피케이트부터 디플로마, 배첼러까지 굉장히 학업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이 있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 부족 직업군 학과에 속하려면 반드시 학사 이상, 배첼러 레벨 7 이상의 학력을 가지셔야 되세요. 그래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운영하는 그런 그 교육업체가 이제 그 대학교다 보니까 오클랜드 대학교하고 AUT가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거고요. 컴퓨터학과의 대부분은 뉴질랜드 8개 대학교 폴리텍 사설학교에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컴퓨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좀 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IT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교는 뉴질랜드 8개 대학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폴리텍도 거의 대부분의 폴리텍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학위 이름이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학위 이름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학위에서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IT 공부한다라는 친구들은 너 뭐 다녀? 이러면 나 5대 컴사 이렇게 줄임말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뭐냐면 배철러 오브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줄임말로 컴사라고 합니다. 네. 네. 5대 컴사. 네. 네. 5대도 오클랜드 대학교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어느 대학 맨 지원하고 싶니? 이러면 저 5대 컴사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클랜드 대학교는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은 3년이고 시작은 뉴질랜드 대학은 2월하고 7월하고 시작이 두 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월하고 7월하고 둘 다 시작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 학과 같은 경우에 뭐 순수미술학과,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2월 학기밖에 없다거나 이게 학과별로 시작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출러 오브 사이언스는 2월, 7월 두 번 학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대학교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뉴질랜드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그리고 오클랜드 대학 내에서도 가장 큰 학부예요. 그 컴사 말고 줄임말로 인기 있는 과목이 커머스, 회계학과 많이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커머스는 배첼러 오브 커머스를 뭐라 그러지? 비컴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예, 컴사가 오클랜드 대학 내에서도 가장 큰 학부, 그 비컴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설립이 됐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큰 발전을 보인 그런 학과예요. 현재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뭐 한 4천 명에서 5천 명의 학생들이 네. 이 컴퓨터 사이언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학비는 유학생 학비가 8과목 평균 3만 2천 불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을 이게 유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줄임말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 5대 컴사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네네. 이제 아시죠? 네. 이제 어디 가고 싶어? 이러는데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아 5대 컴사 가고 싶다. 이러면 네. 컴퓨터 사이언스. 아, 왜 임희원 실장님께서 네. 왜 더 젊어 보이고 예쁜지 알겠어요. 그렇게 많은 네. 예,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과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미모를 가지셨군요. 아, 철도 없습니다. 네. 끝까지 없는 게 좋다고 네,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아. AUT대학교는 이제 네. 각 대학마다 학위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오클랜드 대학교는 그 컴퓨터, 아니, 오클랜드 대학교는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가고 이제 메이저를 AUT대학교는 배첼러 오브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학위 이름이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3년 과정으로 시작일이 2월 7월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학비도 거의 한 3만 불 정도 요 정도 되고 있고요. 두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로는 굉장히 유명한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와 AUT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네. 또 그 외에 추천해 주실 대학교도 또 있나요? AUT로 IT로요? IT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오클랜드 대학교하고 AUT 대학교가 성격이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르다면 달라요. 왜냐하면 AUT 대학교가 예전에는 폴리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대학교로 2002년도에 인가를 받았나? 인가 받기 전에는 폴리텍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게 실무 위주로 이제 좀 가르치는 편이 많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률은 오클랜드 대학교 랭킹이 훨씬 높은 거에 비해서 AUT를 졸업해도 취업률은 거의 뭐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메시 대학교라든가 와이카토, 빅토리아, 링컨, 캔터베리 다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좀 실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폴리텍이라든가 아니면 사설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설학교에서는 그 대학교에서는 메이저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포메이션 그 이 IT 직종이 정말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거는 사설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설학교는 에임즈라든가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 후 이민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 또 굉장히 좀 다른 그 취업하기 용이한 그런 사설학교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네. 여러 학교로 나뉘어져 있군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본인의 그 생각에 따라서 잘 초이스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네요. 네네네. 네. 아,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주변에 보면 아이디 학과를 진학해서 왜 페일하는 청년들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대학교에서 페일하게 되면은 그냥 다음 기회 없이 재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상담해 주시나요? 이런 상담이 들어오시면. 그 학생들이 이제 페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년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유학생들의 페일률이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교 이제 통계를 내보면 각 대학교마다 페일률이 틀리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원히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을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 전공 과목을 세 번을 페일했다. 이러면 디스컨티뉴드라고 이거는 내 전공 과목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또 그 결과를 받게 돼요. 그러면 전공을 아예 바꿔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실제로 재학생 같은 경우는 AUT IT학과를 진학을 해서 유학생인데 1학년을 그래도 그 나쁘지 않은 점수로 보냈고 2학년을 올라갔는데 2학년부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서 2학년을 페일을 해서 정말 교수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코스 코디네이터랑 미팅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디스컨티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AUT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방법은 AUT에서 전과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 친구는 IT를 전공하고 싶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소개시켜준 학교가 NZSE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는 뭐냐면 사립학교거든요. 정규 대학교는 아니고 NZSE가 AUT하고 그 MOU가 맺어져 있어서 NZSE에서 2학년까지 하면 마지막 학년만 AUT 가서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렉처룸에서 거의 150명, 300명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수님들이 내가 유학생이라고 특별히 뭐 봐주면서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본인 몫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또 이렇게 그 3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없게 되는 정말 피와 이 돈과 이게 완전히 그 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NZSE라는 학교에서 유학생들은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AUT 과목을 이제 공부를 유학생들을 위해서 시켜서 왜냐하면 우리 유학생들이 언어적인 부분만 그럴 뿐이지 굉장히 또 그 아카데믹한 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2학년 과목까지 잘 가르쳐서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보통 과목을 페일하는 게 2학년 때 많이 페일을 해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해서 그게 페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150명, 300명, 150명에서 300명이 렉처룸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를 20명 수준으로 소수정예로 교수님이 가르치게 되니까 패스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NZSE라는 학교로 다시 진학을 시켰고 지금 뭐 1학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한 다음에 3학년을 다시 AUT를 편입하는 쪽으로 제가 패스웨이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페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여러 길이 또 있으니까 네, 또 다른 됩니다. 길을 또 찾아봐야 되는 게 있군요. 네. 네,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얘기를 하는 게 페일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것보다도 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페일하면 두 번째도 페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일했을 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게 백업 플랜이랄까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분쟁 없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플랜 B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완전 디스컨티뉴드까지 받을 때까지 모두에게 쉬쉬하고 있다가 부모님께도 쉬쉬하고 저한테도 쉬쉬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져서 터졌을 때 네. 찾아오는 경우는 네. 부모님께 말을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학비가 2년 학비가 거의 한 6만 불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물건풀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이도 힘들어하고 뭐 저도 뭐 힘들고요. 그 아이를 보는 또 제 심령도 힘들고 네. 부모님은 더군다나 막 들어와서 군대 가라부터 해서 엄청난 그런 또 충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그거를 좀 부모님과도 상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담한 그 유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잘 걸어가면은 네, 네, 네. 실장님 마음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으신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페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참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네. 돈도 너무 아깝고 네. 왜냐하면 저는 알잖아요. 제가 벌기 때문에 그 돈이 한국에서 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알거든요. 말이 뭐 학비만 6만 불이지 거기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한국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감히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수음이한가. 그게 이제 방송으로 나갔는지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모릅니다. 네. 진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이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졸업하고 사회에서 정말 제 역할을 너무나도 멋지게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수우미양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한국의 수우미양가가 수가 빼어날 수, 우가 우수할 우, 미가 아름다울 미, 양은 양호할 양, 가는 가능할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양가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노력하면 너무너무 우리 삶은 앞으로 뭐 20대 학생들한테는 삶이 거의 한 60대가 이렇게 60살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항상 해주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포자입니다. 수학 포기자. 네. 네. 그래도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네네네네네. 같고. 네. 학업이 뭐 전부의 인생을 걸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는 네. 많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저희들이 말씀 나눠보는 건데요. 네네네. 이민 관련 IT 분야에서 이민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IT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망은 어떤가요? 이민에 관련된 이 IT 전망은 어떤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부족 직업군에 이제 속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학생 혼자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부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까지 오시는 경우는 자녀 학비가 또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이렇게 장기부족 직업군에 과거에 속해 있었던 학과들로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라고 하더라도 취업처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시고 영어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취업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회복지 쪽은 약간 그 좀 예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그게 상관이 없이 못 알아듣겠다라는 컴플레인을 회사로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IT가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예로 든 거는 사회복지학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학과의 특성상 구직을 키위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영어적인 면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IT 같은 경우는 뭐 키위 회사만 IT 직종을 구인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한인 기업이라든가 모든 요즘에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라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IT 그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키위 회사뿐만 아니라 이 한인 기업으로서도 한인 기업에도 굉장히 좀 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IT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이민을 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장기 부족 주거군에 속해 있으면 배우자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그 워크비자로 인해서 그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비 자체가 뭐 가족 한 명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자녀들이 무료 학비 혜택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이죠. 아유, 많은 네. 세이브를 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 신청 시 보너스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민으로 그 IT 관련 직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너무나도 많은 그 직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 디벨로퍼, 뭐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뭐 데이터베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너무나 한 30개 정도의 그 관련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이 학과, 이민으로서 패스웨이가 될 수 있는 좋은 학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학 후 이민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 대학교 학비나 기간 등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사립학교도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나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릴 만한 학교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이게 그 거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발언하는 거에도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거든요.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퍼질 수 있는 방송이니만큼 제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학교는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 50%는 되고 50%는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하신 분들한테는 그 학교가 너무나도 안 좋은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뉴질랜드의 사립학교들이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교육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티칭 레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우리가 이민을 하려면 뉴질랜드에 있는 사립학교를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학비가 한 3만 2천 불 정도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보통 많이 그 진학하시는 곳이 UUNJ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하고 IT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사립학교고요. 그다음에 ICL, 코넬 요 정도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그런 사립학교입니다. 네. 특히 UUNJ 같은 경우는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석사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사과정으로 IT를 전공한 분들이 굳이 뉴질랜드에 와서 3년간의 학사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 1년 과정만 가지고서도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자녀들을 학비 혜택이 되고 그 1년 후에 잡서치 비자를 받고 잡서치 비자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시면 영주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짧지만 콤팩트한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장기 부족 직업군으로 또 이제 간호학과나 이 IT가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IT로 이제 오셔서 뭐 이민으로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많죠.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사리가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음악 좀 듣고 하시죠를 음악 좀 이렇게.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사리가 갑자기 들려서. 네. 그 설명을 해드리면 IT를 전공해서 취업에 성공해서 그 영주권 받은 케이스가 굉장히 재학생들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최근에 받으신 분들 그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은 한국에서 IT 경력이 10년 정도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2명 있고, 그래서 오셔서, 근데 이제 영어는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영어는 왜냐면,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또 어학연수를 하셨고, 영어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또 그 한국에서의 경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한국 업체에서 일본 무슨 그 브랜치로 가셔가지고 3년 동안을 또 일본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1년 학위 그리고 잡서치 비자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오클랜드 대학교나 AUT 대학 쪽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다시 배울 필요는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게 UUNZ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였고 그거 1년 과정을 하신 후에 잡서치 비자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1년을 무상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했고 잡서치 기간 동안 또 무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아버님이 공부하시는 동안 워크비자를 받아서 또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분 졸업하고 잡서치 비자 받고 나서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셨어요. 와우.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도착하신 지 1년 4개월 만에 받으신 거죠.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게 받으셨죠. 네. 취업하신 곳이 그 엘더리 피플 왜 그 저 양로원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 케어해 주시는 그런 그 양로원 호스피탈 그 병원 쪽에 IT 매니저로 취업을 하셔서 바로 영주권 넣으셨는데 영어 인터뷰도 없이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거 하고 이 나라에서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공부하신 거 이게 거의 석사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사과정 공부하신 거 그다음에 해외 지사에서 일하셨던 그 경력까지 합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오셨습니다. 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네요. 네, 네. 요즘에 영주권 프로세싱이 굉장히 빨라요. 네. 저희 이민법무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근 한 달, 두 달 안에 영주권이 거의 한 3개월 안에 승인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좀 프로세싱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너무나도 빠른 시일 안에 그 이게 성공이 되셔서 심지어 네. 한국에서 퇴사를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휴직계를 내고 오셨는데 바로 받으시고 나서 한국 가셔가지고 퇴사 결정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네. 럭키한 케이스도 있지만 네. 또 굽이굽이 힘든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힘든 케이스는 제 학생 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친구도 IT를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대학교를 못 끝낸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경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죠. 그 친구가 이런 뭐 석사과정이나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플로마 2년 과정을 들어가서 2년 과정 후에 잡서치 비자를 받고 그 키위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워낙 그 seek.shoot.ngc나 트레이드미에 보면 IT 쪽으로 구직하는 업체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참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경력이 있어서 들어가서 저희는 아 이제 밝은 미래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축하 파티를 했죠. 더군다나 또 키위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근데 모든 회사가 3개월 트라이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친구는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친구가 인도 학생이었는데 그 인도 학생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본인보다 실력이 현저히 낮대요. 그 친구는 퍼머런트 계약이 돼서 3개월 후에 계약을 했고 이 친구는 3개월 후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왜 저 친구는 되고 나는 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디벨롭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너가 훨씬 더 잘하고 기술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IT 쪽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더 하고 돌아오면 너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 이제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영어 공부를 더 했죠. 영어 공부 더 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예요.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경쟁해야 될 친구들이 인도 친구들이 IT 정말 많이 하거든요. IT 강국이잖아요. 그 친구들 언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언어적인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는 그런 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언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쪽이라든가 웹 디자인, 웹 디벨로퍼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위에서 그러니까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언어가 된 상태에서 왔다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고 그걸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T 쪽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알고 있고 상담을 할 때도 영어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이 한 십몇 년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언어가 될 때까지 공부를 뭐 입학하고 졸업하는 거는요 어떻게서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또 중요하고 취업하고 영주권 딴다고 해서 뭐 영주권 다 영주권자지만 영주권 딴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영주권 따고 나서 또 이 나라에서 내가 50년 6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몰아서 영어 공부까지 좀 충분히 해놓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아는 거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기회가 와도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다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네. 지금 뭐 뉴질랜드 와서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또 말이 영어가 기본적인 말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뉴질랜드를 제대로 보고 느끼고 생활을 하려면 네네네. 기본적인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게 항상 네네네.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숙제이지요. 네. 너무 숙제고 사실 문화의 근간이 언어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 나라 문화에 동화돼서 살 하려면 언어는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죠. 그렇죠. 네. 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아무것도 모르고 네. 예, 벽을 보고 사는 네네네.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런 참 마음이 들어요. 그럼요. 네. 저도 영어를 쓰는 직종에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아직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담당자들하고 마케팅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아직까지도 제가 한국말로 이거를 마케팅 회의라든가 하면 잘 풀어갈 수 있는데 벽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메일로 이제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네. 실수한. 네. 근데 또 이메일로 표현할 때 그래마적으로 실수가 있으면 대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제가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네. 네. 평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네. 이곳에 사는 현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네, 노력인 네,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영주권 관련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언어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좌합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영주권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어가 안 되고 그냥 좀 누구나 학위를 주는 그런 좀 이렇게 질적으로 약간 다른 데 비해서는 쉽게 입학할 수 있고 쉽게 졸업할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장은 있어서 학력 점수는 딸 수 있을지언정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재학생 중에 되게 뿌듯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클랜드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5대 컴사 졸업하고요. 이 나라 그래도 굉장히 대기업이죠. 다타콤. 예, 거기에 취업해서 취업한 지 6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하고 저희는 대기업에 취업했으니 굉장히 삶이 뭐 이렇게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일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6개월 후에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MIT에 가서 좀 더 그 공부를 6개월짜리 무슨 코스를 이수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나 뭐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죠. 왜냐면 그렇게 좋은데 취업을 했는데 왜 그걸 버리고 다시 공부를 하러 가려고 그러느냐. MIT가 여기 마누카오 아닙니다. 아, 미국에 있는 MIT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MIT가 한국에서 무슨 뭐 그런 6개월짜리 코스를 오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 오픈했을 때 그걸 이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그 대기업 다타콤을 퇴사하고 한국에 가서 6개월을 하고 왔을 때 그 친구의 스킬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다타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오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력, 언어 이 모든 것이 또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게 또 그 합해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진취적인 학생이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네. 네. 나이에 가둬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가둬주지 마시고. 네. 뭐, 잊어버리시고, 나이는 잊어버리시고, 계속 노력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예,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예, 네. 마음, 이렇게 머리를 열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IT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예,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영어 실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듯이, 당연히 영어 실력은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직종이 IT 직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실력을 가진 인도 분들이 뭐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인터넷 문제 있어가지고 테크니션 부르면 다 인도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무 경험을 쌓는 게 구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T 학생들한테 방학 때 한국 가서 놀지 말고 여기서 무급으로라도 실무 경험을 쌓아라. 왜냐하면 뭐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클랜드 대학교 뭐 아무리 막 마스터 과정을 나와도 실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막상 조직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오클랜드 대학교 AUT 나왔는데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잘 활용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이외에도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스킬들을 내가 실제로 실무 경험을 해봐야지 아, 이런 스킬들이 필요하거나 아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갔다 올 때마다 어떤 거 사오는지 아십니까? 엑셀 완전정보, 뭐 파워포인트, 뭐 한 달 안에 완성하기, 뭐 전문가 되기 이런 책들을 사와서 저희 사무실에 구비해놓고 졸업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부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교 때 한국에서 그 컴퓨터 학원을 가서 엑셀 프로그램을 배운 그 세대예요. 그때는 이제 뭐 도스 이런 전원 키고 뭐 이런 세대였는데 그때 저는 엑셀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엑셀하고는 굉장히 또 많은 이 업그레이드 된 차이가 나거든요. 저마저도 매번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아웃룩도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되면 제가 구글링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엑셀의 기본적인 그런 활용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쪽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IT 직업군은 한 가지 직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취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떤 취업 분야로 갈지를 알아보고 그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마다 각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회사마다의 그 배우는 그렇죠. 일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실무 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A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고 B 네.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고 네.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나중에 그렇죠. 퀄리티를 높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네. 조직도 알게 네. 되고 조직도 알게 되고 네.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 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또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2000년도에 여기서 이제 관광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방학 때마다 2주씩 인턴십을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루즈 회사에도 나가서 제가 2주 동안 일을 했었고 어떤 뭐 트래블 컴퍼니에도 나가서 2주 동안 일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뭐 어떤 컴퍼니에서는 2주 동안 브로셔에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지문이 없어지면서 제가 진짜 창고에서 스티커만 붙이면서 운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고 이 나라 문화도 알고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이게 정확한 일을 내가 수행해낼 능력도 없지만 네. 맡겨주지도 않잖아요. 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네,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네. 인턴십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이용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저 그때 스티커 아직 끝날 때 다 됐나요? 왜 갑자기 쓰다가 되나요? 저 그때 2주 동안 스티커 붙였잖아요. 크루즈 회사에서.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실습 나갔던 친구가 키위 친구하고 제가 실습을 나갔는데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에 제가 좀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키위 친구는 같은 학교에서 나갔는데 컴퓨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한켠에서 컴퓨터 작업을 했고 저는 창고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제가 그때 약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못해서 이렇게 창고에서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죠. 2주 동안 스티커 붙이라 그랬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붙여서 이걸 끝내놓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티커를 정말 쉬지도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붙였더니 마지막에 이제 밥 같이 먹자. 너 많이 힘들지. 나와서 커피 마시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업체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써주거든요. 학교에다가 피드백에 정말 좋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맡은 바 인물을 정말 기억나는데 아직도 20년 전인데도 기억나는데 정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 저는 울면서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 기억이 제가 힘들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특히 맞아가면서 배우고 아파가면서 배운 것들은 정말 네. 절대로 잊어버려지지가 네네네네. 않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 경험 플러스 영어. IT 직종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모든 직종에 다 중요한 것들이죠. 네.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영어는 안전이 정말 기본이 되어야 하고 네. 특히 젊은 학생들은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실무 경험 쌓아서 탄탄하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서 걸어가는 네.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네. 오늘도 역시 IT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코코스의 이미영 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좀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레이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